뜸들자 뜨뜨뜨뜸들자 묻지도 뜸들이지도 말고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. 넌 뜸뜸 해 오 넌 뜸뜸 에이 에이 야 다리미 다리미 어 야 다리니 다리니 어 다는데 뜸들이니 나는 기다리지 어 배고파 배고플 때 에이. 어머니 밥하실 때 에이. 보다 더 뜸들이니 난 속 터져 재고 있는 건가 설마 간을 보는 건가 내 착각이었나 섣부른 고백이었나 응이면 응 싫으면 no 참 생각 많아진다 에이미 심장한 표정 그 앞에 얼어붙어 널 대답만 무작정 기다리다 섞고 상대겠네 1초 2초 3초 1년 2년 3년 고민 할 걸 뭐 있어 제발 들이지 마 넌 생각이 넘 딥해 아니 밥을 열 번 먹었는데 뭐를 더 고민해 꼴 먹은 벙어리 여전히 너 나를 남자로 안 보니 오케이. 알통 보여줄게 이제 픽해 왜 말을 못해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해 바람 불 때 방 태워내 줄 달아줘도 날리지 못해 먹성을 떡 차려주고 숟가락 젖어도 먹지 못해 불쑥 찾아온 봄날의 향기가 없네 에이미 심장한 표정 그 앞에 얼어붙어 널 대답만 무작정 기다리다 섞고 상대겠네 1초 2초 3초 1년 2년 3년 고민할 걸 뭐 있어 제발 땜들이지 마 또라이들 아니야?